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어? 아, 무슨 표정? 정말?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us this morning. Today is 2016. January the 8th is Friday. DJ 이근철 힘차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딱 일주일째입니다. 자, 다들 그렇겠지만 새해 첫날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지키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지키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해마다 계획을 세우는 이유, 그건 뭘까요? Well, experts who I disagree with say that we tend to think our present selves are superior to our past selves, and this actually sets us up for failure. 새해 혹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거나 어떤 특정한 계기가 생기면 저절로 현재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네요. Yeah, now they tell us that we've got to think this way. I have a chance now to reinvent myself in this new year. 어떤 기념일이 찾아오면 우리가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니까요. Now you have a valuable chance to change and reinvent yourself with the passionate JJ Brothers. Every day is a new day. 네,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와,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인데 라이트 오케스트라. Yeah, ELO, the Electric Light Orchestra. ELO brings us Mr. Blue Sky. 네, 방금 듣고 오신 웅장한 멋진 곡은요. Oh, that takes me back quite a long time. ELO, Mr. Blue Sky. 맞습니다. 이 ELO 노래를 들으면 정말 옛날 생각도 떠오르고. Yes. That means we're getting really old. Actually, I was able to go to one of their concerts long ago. I think I was probably 19 or 20 years old. 그러니까요. Yeah. 거기서 나이까지 밝혀버리면 어쩔 거라는 거예요. We can't go back there, man. We can't go back, no. 자, 좋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All right, let's look at the GMP homepage. We have a message here from GMP-er Kim Ju-hyun. 네. My last year's resolution was listen to GMP every day. Wow. Then I did it. Woo! I made it perfectly. After 1 year, my English ability has been upgraded, and I've got a lot more confidence. I will stick with Good Morning Pops this year, too. Well, GMP or Kim Ju-hyun, that's fantastic. Congratulations on feeling your improvement. Again, you said the right word here. Confidence is everything. 맞습니다. 김주현 가족께서 2015년 작년 세웠던 새 결심이 Good Morning Pops 매일 듣기. 1년 동안 꼬박 잘 지키셨다고요. 영어 실력도 올라가셨고 그다음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꽉 차 있으면 만족감이 생기고 그러면 무엇이든 도전해서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ave more fun. There you go. 예. 사연 남겨주신 김주현 가족.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굿모닝 팝스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은요. Visit any portal site and type in Good Morning Pops and you'll be somewhere. Absolutely. You'll arrive at the GMP homepage. And if you look at the top of the screen, there's a menu.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맞습니다. 그래서 Join GMP Now. 여기에 여러분의 뭐 사연, 그다음에 고민거리, 질문 이런 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굿모닝 팝스 다시 듣고 싶은 분들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가 있고요. 그리고 콩, 예, 알고 계시죠? 이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콩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요. 굿모닝 팝스로 검색하시면요. 지난 방송 리스트도 나오니까 꼭 이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GMP 예습 시간이죠. Let's find out what's in store for you today. That's right. It is that time again.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emin의 look ahead time. 열정의 아이콘 GMP 가족들. 오늘의 세 가지 표현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First on the list. That's not the same thing. 그건 같은 게 아니야. That's not the same thing.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적어도 노력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외국어를 10개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GMP 시작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Thanks a lot, Jaemin. All right, GMPers, stand by. Those expressions coming up soon. Movie Theater Screen English. Welcome again to our movie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1월에 영화 총 5편의 시리즈 사상 가장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죠. 바로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Mm-hmm. 오늘 만나볼 장면은요. On what pages? Here we go. In our GMP books, of course, we are on pages 90 and 91. 네. Let's turn to the right side page, one of the scenes from the movie. Well, yeah, now Ilsa is a very important character in the movie. Oh. We know she has a British accent, mm-hmm. like most of the villains do. Yeah. and she helped, Ethan Hunt yeah. to get out of trouble already, mm-hmm. and yet she's always spending time with the bad guys. 맞습니다. Ooh, interesting. 거기 나오는 지금 남자를 제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사예요. Yeah.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여자가 she's a exquisite combination of Ashley Judd and Catherine Zeta-Jones. Oh my. 아, 두 명을 딱 결합시켜 놓은 것 같은 딱 그런 그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Yeah, and it's interesting because she's smart, she's talented, she's a great fighter, she's the perfect double spy. 맞습니다, 더블 스파이죠. 근데 에단 헌트를 구해주긴 했지만 항상 나쁜 쪽 편에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Yeah. 근데 왜 구해줬을까? 궁금해집니다. 사심이 있었을까? 자, 어쨌든요. 우리는 왼쪽 편, 우리말 부분. 아, 폰트 시원시원하죠? 여러분, 커다랗게. 그래서 우리말 보시면서 영어를 한번 연결해 보시라고 일부러 커다란 폰트로 해드린 거예요. 자, 책 만드신 편집장님께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먼저 background story first. Okay, what's going on? 에단과 벤지는요, 국제 테러 조직이죠. Syndicate. Syndicate이라고 이제 영어식 발음은 나오고요. Syndicate가 비엔나의 한 공연장에서 오스트리아 수상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요.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곳에서 예전에 런던에서 만났던 일사와 재회하게 되죠. 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여러분, 귀 쫑긋 기대감 완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들릴지. The first round of imagination. Starting tips. Saving your life in London put me in a tight spot with some very dangerous people. I was sent to kill the Chancellor to regain their trust. Ah, so you admit that you killed him? I went through the motions. That's not the same thing. 네.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그죠? Oh, yeah. So, what did you catch? Something about saving your life. 맞습니다. Saving your life. 그러면 런던이 떠오르겠죠? 런던에서 다 죽어가던 거를 갖다가 일사가 구해줬으니까. Mm-hmm. 자, 그 다음에 저는 dangerous people. Oh, dangerous people. They're talking about us. Yes, they are. 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험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trust도 들렸고요. Ooh, trust, okay. 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란 단어도 들렸고, 위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killed him. Ooh, scary. 그 다음에 same thing. Oh, that's part of the key expression, isn't it? Same thing. 좋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우리말 들을 때에는 글자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왼쪽에 우리말 부분을 먼저 드린 거예요. 장면을 상상하시라고. 다시 한번 갑니다. 일사가 얘기하죠. 런을 해서 당신 목숨을 구해준 것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서 궁지에 빠지게 됐다고요. 난 수상을 죽이기 위해 보내졌고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벤지가 하! 그럼 당신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난 그냥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그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해드렸으니까 얼마나 또 다시 잘 들릴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 are getting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Saving your life in London put me in a tight spot with some very dangerous people. I was sent to kill the Chancellor to regain their trust. Ah, so you admit that you killed him? I went through the motions. That's not the same thing. 네, 하나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절대로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지 말고요. 왼쪽 보세요. 런던에서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서 궁지에 빠지게 됐어요.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 하면 무조건 ing를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구해주는 게 뭐예요? Saving. 맞습니다. 그러니까 saving. Saving someone's life. 맞습니다. In this case, saving your life. 네,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Saving your life. 근데 어디에서요? In London. 그 나를 갖다 궁지에 몰아넣었다라고 할 때. 아, saving your life in London put me.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한 상황. Oh, in a tight spot. 네,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In a tight spot이요. Tight이 이게 꽉 조인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힘든 difficult situation. Yeah, think about this. A tight spot implies no freedom to move. Mm-hmm. So if you are in a tight spot, you have no options, no methods. It's very difficult.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래서 put me in a tight spot 하셔도 되고요. Put me in danger. 그렇죠. I mean, put me in deep trouble. Mm-hmm. 다 똑같습니다. Yeah, put me in a tight spot.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ith some. 예,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With some very dangerous people. 사실 이렇게 듣고 나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을 보고 장면을 떠올리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 있죠.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점차 그렇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굉장히 자신감도 올라오고 즐거워져요. 그런데 맨날 영어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한국말하고 이렇게 맞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is is not something you really experience okay, in person. 그러니까 you've got to do it by yourself. Okay. 자,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런던에서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 때문에 내가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서 궁지에 빠지게 됐어요. Saving your life in London put me in a tight spot with some very dangerous people. 내가 수상을 죽이기 위해 보내졌죠. 라는 얘기는 보내다는 뭐예요? S-E-N-D. I was sent. 아, 보내진 거니까 I was sent. 뭐뭐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to가 쓰입니다. To kill... 누구예요? The Chancellor. 아, C-H-A-N-C-E-L-L-O-R. 그래서 유럽에서는 주로 Chancellor, 수상이라는 표현을 갖다 Prime Minister보다 Chancellor라는 표현도 꽤 많이 씁니다. Mm-hmm. 네, 그래서 대문자로 The Chancellor, 수상을, 그렇죠? I was sent to kill the Chancellor.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 to regain their trust. 보세요. 동사 앞에 그냥 동작 앞에 to만 쓰면은 하기 위해서 두 번 쓰였네요. Yeah, you see she already had lost their trust. So they said, "All right, to regain our trust, you must go to London and kill the chancellor." 그렇죠. And that's why she was sent there. 맞습니다. Not London, Vienna. Oh, I see. Yeah, yeah. 비엔나로 보내진 거죠. 그래서 벤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 이제 당신 나쁜 여자구만.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람 죽인 거를. 하, so you admit. 그렇죠.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That you killed him. 보세요. Admit that이라고 하는 패턴도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Mm-hmm. 네, so you admit that 이런 식으로. So you admit that you killed him. 그랬더니 내가 그냥 뭐뭐 하는 신용만 했다니까. 이것도 잘 쓰이는 표현이에요. 신용만 하다가 어렵고 왔잖아요, 되게요. 그런데 그냥 모션이 있으면 그 모션을 갖다가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죠. Yeah, it's very interesting. We know that motions are actions. Uh-huh. To go through the motions simply means that you pretend to be doing something and there's really no intention to complete it. 맞습니다. 뭐뭐 하는 채만, you're pretending that you're doing it. But actually... Yeah. You're not doing it. I used to do this in my school days. Uh-huh. Open my book in classroom and pretend I was studying. But I was actually sleeping with my eyes open. Oh, with your eyes open. Yeah, that's It's a new skill. Oh, yeah. So to go through the motions is to pretend to do something. Of course, past tense, I went through the motions. 정해진 편입니다. Go through the motions까지 있으면 원만한 신용만 하다는 뜻이에요. Mm-hmm. 다시 한번. I went through the motions. 그건 똑같은 게 아니죠. 죽이는 거하고는. That's not the same thing. 좋습니다. 지금 책을 덮어보세요. 뭘 기억하고 싶으시고 뭐를 기억에 남기고 싶으세요? 그거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비엔나의 오페라를 보러 왔는데 거기에 수상이 총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범인이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일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을 내가 런던에서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궁지에 빠졌다니까요. 힌트 뭘 드릴까요? Saving 하고요. 그 다음에 tight spot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dangerous. Saving your life in London put me in a tight spot with some very dangerous people. 그리고 이게 입에 안 나온다고 don't get frustrated.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 버리세요. 원하는 게 다른 거 한 문장만 있다면 그것만 하셔도 돼요. Mm-hmm.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수상을 죽이기 위해 보내졌어요. 라고 했으니까 보내지다. Be sent. I was sent to kill the chancellor to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To regain their trust.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 그럼 당신이 그를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하면서 admit that. Ha. So, you admit that you killed him.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난 그냥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자,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go through 뭘 쓸까요? I went through the motions. 네, 자, 그건 같은 게 절대 아니죠. 그건 not the same. Hey, that's not the same thing. 보세요. 막상 보고 나니까 해보고 나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자, 발음도요. 여기서는 영국식 발음을 쓰기 때문에 또박또박 잘 떨어집니다. 맞아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Chancellor라고 안 들리고 Chancellor라고 들립니다. 자, 진짜 똑같이 들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 up. Saving your life in London put me in a tight spot with some very dangerous people. I was sent to kill the Chancellor to regain their trust. Ah, so you admit that you killed him? I went through the motions. That's not the same thing. 그렇죠. Chancellor라고 들리죠? Mm-hmm.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그건 같은 게 아니야. No, no, that is not the same thing. 세 번 확인.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the same thing. 이게 딱 보기에 쉽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쉬운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영화 배우가 된 듯한 느낌으로 영국식으로도 해보고 호주식으로도 해보고 다 바꿔보세요. 미국식으로도 해보고. 오케이. 자, 똑같은 게 아니에요. That's not the same thing. 그렇죠. That's not the same thing. No, that's not the same thing. 그러니까요. 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장면 잔쌤 먼저. That's not the same thing. Your Turn. Okay, but buddy, all right. Doobabadoobab, but it's not the same thing. All right, actually, it is the same thing. I don't know, I'm not sure. That's not the same thing. It's not the same thing? No, it is not. All right, and one more time. That's not the same thing. 세 번 더 들어요.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the same thing. Oh, brother. 네,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기억나세요? 똑같은 게 아니다 할 때 not the same. No, that's not the same thing. 이란 말은 뭐예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똑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The two aren't the same. 맞습니다. 두 개니까 aren't를 쓰셔야 되겠죠. The two the two things 이런 얘기죠, 그죠? Yeah, the two aren't the same. A-R-E-N, 그 다음에 apostrophe T 하는 거. Very interesting, that sentence, two, T-W-O is a noun, isn't it? 맞습니다. The two aren't the same.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different. Hey, that's quite a different thing. 항상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하시면 same이니까 a different thing. That's quite a different thing. That's not the same. No. 그렇죠.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ur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So mix them up well. Very good idea.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let's go with the whole dialogue for the last time. Saving your life in London put me in a tight spot with some very dangerous people. I was sent to kill the Chancellor to regain their trust. Ah, so you admit that you killed him? I went through the motions.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the same thing.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일사는요, 좋은 편일까요? 나쁜 편일까요? 진짜, it's really confusing. Sure it is. 자, 다음 주 월요일 만나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예전에 저희가 Screen English에서 보기도 했었고요, 그죠? Yes, from the band called The Cars, this is Drive.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에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따라 부르는 재미가 있는 Pops English. 자, Adele, Hello.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That's right. This song, Hello, was actually co-written together. Adele wrote this song with her music producer, Greg Kurstin. 네. 자, 공동으로 작곡한 노래라고 하는데 음반 프로듀서인 Greg Kurstin 하고요. I wonder if they wrote this song on the telephone. That would make sense. 어, 그럼 괜찮네요, 진짜. Hello, it's me. Yeah. That's enough to scare me. Yeah. 자, 그거 오늘까지 함께 볼 텐데 갑자기 잔쌤이 그러니까 노래가 듣고 싶지 않아지는데요. 자, 어쨌든 몇 페이지예요? Well, today the lyrics are found on page 92. 92페이지 들려주세요. Shouting 하는 창법이 락커들이 부를 때에는 되게 굉장히 이렇게 쭉 잡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쑥쑥 나오는 것 같아요. She's quite powerful. 네. 자, 가사를 아시면 가수의 마음이 함께 공감이 됩니다. She begins like this. Hello from the outside. 기억나세요? 어제는 뭐라고 했어요? Hello from the other side. Yeah, today she says hello from the outside. And my impression of this is she doesn't feel warm and welcome. 맞습니다. She feels far away and cold. 네, 우리가 얘기했던 어제의 from the other side는 다른 편이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곳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hello 또 전화를 하는데 from the outside. 바깥쪽에서 전화를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깥은 춥잖아요. Yeah. 춥고 외롭고 힘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외로운 상황에서 전화를 해요. Hello from the outside. 네. At least I can say that I tried. 그렇죠. 적어도가 at least예요. 발음을 at least라고 하지 마시고요. At least. 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은 해봤다고. At least I can say that I tried. 뭐 하려고 한 거예요? Try to에 걸리죠. At least I can say that I tried to tell you I'm sorry.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내가 노력은 열심히 해봤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But, it don't matter. 하지만 뭐 문제가 안 돼. 물론 정확한 문법은요. It doesn't matter. 예, doesn't지만 이게 it doesn't로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It doesn't matter. Five syllables. She needed four. 어. It don't matter. It don't matter. 마치 삼음절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yeah. 포인트는 여기서는 don't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사 보면 팝송 가사는 거의 90% 이상 don't라고 써요. Yeah. 예, 그러니까 습관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It don't matter. 네, it don't matter.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네, 명확하게 doesn't tear you. T-A-R 주의하세요. Tear 그러면은 눈물이지만. Tear. 네, tear 그러면 찢단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을 tear apart라고 합니다. You see what she's doing? She's torturing herself, isn't she? 아. She tried to call 1,000 times and she wants to say sorry, but she realizes the guy doesn't care. Doesn't matter. 아. Yeah.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더 이상은 당신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진 찢어놓진 않을 테니까 라는 얘기는 내가 전화를 한 게 하든 안 하든 당신 신경 안 쓰잖아. I can imagine the conversation then if they talk and she says I'm sorry. He'd say okay. That means I'm really sad that I'm not on your mind. 이런 hey, 얘기잖아요. 그죠?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key expression은요. 적어도 노력은 했다고 말할 수 있네요.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네. 헬로우는 작년 10월 발표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he third album titled Hello, this song Hello is on the third album and sold more than 7 million copies. 700만 장, 미국에서만 700만 장이 팔렸다는 얘기는 요즘 같은 이 음반 불황 시대에는 정말 경이적인 숫자죠. Amazing number. You know, these numbers always surprise me, especially in this day and age when everything is so easily available on the internet. Mm-hmm. It's really a credit to her talent that her fans would actually still go out and purchase her albums. That's great.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앨범을 보고 싶어서 살아간 그런 팬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she's so influential and powerful. It's great. 예. 자, 그런 점에서는요. 예, 바로 전 세계적으로 천만 장이 훌쩍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Very, very impressive accomplishment. You know, even in the 90s and early 2000s, we couldn't often see this that kind of success. 거의 뭐 20년 전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25년 전에도 보기 힘들었던 그런 기록인데. Yeah, she's on top of her game. 2016년에 이걸 이뤄내고 있으니까 아델 좀 나와주세요. 네, 어쨌든 바로 그 노래 Hello 오늘 가사 부분 Let's go over today's verse with John. Hello from the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네, 좋습니다. 자, 여섯 줄인데요. 두 줄, 그 다음에 네 줄 묶어서 할 거예요. Okay, sing together.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여러분.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네, 아. 같이 따라해보니까 또 기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여러분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창이랑 말씀드렸잖아요. 고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얼쑤! 자, 그러면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적어도 노력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She is Adele. The song is Hello. France에서 온 수다쟁이 아줌마 이다도시 아침 일찍 무거운 가방을 메고 열심히 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울랄라 울랄라 오 이러다 늦겠네 오 빨리 가야지 오케이 쇼 울랄라 Yo, hello, Itadoshi. Where are you going so early? Oh, bonjour, bonjour, 산신령님. 안녕하세요. 오, 저는 지금 건너마을에 있는 GMP 외국어 학원 가는 길이에요. Oh, to Language Institute? Oh, 네, bien sûr.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외국어 공부할 거예요.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까지. Oh, wait, wait, wait. Are you going to study all of them? Oh, 네, 맞아요.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외국어를 10개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종 외국어를 다 정복하는 게 올해 목표. Oh, why did you set that kind of goal? 언젠가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게 확실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공부해 놓을 거예요. 울랄라. Oh, very cool. But you shouldn't work too hard. Just take it step by step. 알겠어요. 천천히 즐기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라, 이러다 수업 늦겠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울랄라.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외국어를 10개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새해 결심 중에 외국어 잘하기, 뭐 영어 잘하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드렸고요. 못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바랄 때. Mm-hmm. I wish. 뭐뭐 할 수 있으면은 뒤에 can에 뭘 쓸까요? I wish I could. 이 표현 진짜 많이 써요. I wish I could까지도 줄여 썼습니다. Mm-hmm. I wish I could. 그렇죠. 문맥만 되면 그러고 싶어나도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말하다. Speak. 10개의. 10. 다른. Different. 언어들. Languages.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네. 그죠? 자, let's put them together. 외국어를 10개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오늘의 패턴은요, 뭐뭐 하고 싶은 바람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on what page? Well, join us right now, please. We have practice sentences on page 94. 94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네, 흰 종이 준비하시고요. Number 1. 외국어 10개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해서 speak.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자, 두 번째는요. 내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해서 put my feelings into words. I wish I could put my feelings into words.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put something into words 하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해서 read your mind. I wish I could read your mind. 자, 네 번째,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해서 go back in time. I wish I could go back in time.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turn back time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Mm-hmm.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go back in time. Number 5. 내가 공부하는 걸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all that I study. I wish I could remember all that I study. 네, 여섯 번째는요. 이것의 핵심에 다다를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요. The bottom of this. I wish I could get to the bottom of this.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see into the future. I wish I could see into the future. 마지막 8번. 나도 나의 영웅처럼 그렇게 영웅이 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서요. Like my hero. I wish I could be more like my hero. 자, 1번, 5번, 7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I wish I could 동사, 동작. I wish I could. 동작, 동작. The first one, give it a go,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10개 국어.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Next one, number 5, remember all that I study. I wish I could remember all that I study. I wish I could remember all that I study. 마지막 8번, 영웅이 되면 좋을 텐데, like my hero. I wish I could be more like my hero. That's correct. I wish I could be more like my hero. Correct.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2, 2, 2, 2, 2. Hoop. three photos for three questions. Please join us on page 95. The first photo shows a, what is that? That's a kind of a globe or a ball. Mm-hmm. Wow, look at all, oh, it's greetings in many languages. Oh, hello. Hello. Bonjour. Bonjour. Privet. Uh-huh. I see Adele there. It's aloha. 아델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외국어를 10개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영어로 도전.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It's not impossible.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It's not impossible. 네, 정답은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딩동댕. 자, 반응은 뭐래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잖아. It's not impossible. 맞습니다. 그러니까 즐기시면은 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자, the second photo. Oh my, there's somebody with a lot of books. Maybe that's a little frustrating there, isn't 네. it? 공부하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영어로 도전. I wish I could remember all that I study. That's asking a lot. I wish I could remember all that I study. That's asking a lot. 정답은? I wish I could remember all that I study. 띵동댕에서 I wish 뒷부분 다 빈칸 만들어드렸죠? 자, 그랬더니 반응은 뭐예요? 그거 상당히 많은 걸 바라네. That's asking a lot. That means that's not gonna happen. Yeah, it's maybe impossible to remember all that you study. 맞아요. 공부하는 거 다 기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기억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까먹는 것도 있고 그래야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Mm-hmm. 자, we are left with the last photo.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appears to be someone changing. Ah, that's the Superman move, isn't it? 아, 맞습니다. You rip off the shirt to reveal your Superman costume. 맞습니다. 나도 나의 영웅처럼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영어로 도전. I wish I could be more like my hero. Then you would be a hero too. I wish I could be more like my hero. Then you would be a hero too. 정답은? I wish I could be more like my hero. 딩동댕에서 I could be 이렇게 연결됐고요. 그럼 너도 역시 영웅이 되겠네. Then you would be a hero too. 그렇죠. 영웅처럼 되고 싶으면 영웅이 되는 거죠. Sure. 네, 본인만의 영웅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배웠던 표현 존쌤의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John's Magical Recap. Sarangeo. Ich liebe dich. Oh,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Then I can say hello and I love you to all the ladies around the world. And, wow. It's so difficult. My memory is so bad. But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Mm-hmm. Now I know. I know right now. The ladies around the world are saying, John, trying is not enough. No, that's not the same thing. I have to practice and learn. Okay, there's one more. Yeah. Je t'aime. Je t'aime. No, I need. I forget already. Okay. 오늘의 돌발 팝퀴즈. 문제 잘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고 거기 남겨주세요. 아니면 문자로는요. 유료 문자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에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케이? Ready?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Kiss English, we talked about an expression that means to figure something out, to find the solution, get to the blank. 네, B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제 정답과 당첨자 명단, 방송이 끝난 뒤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그건 같은 게 아니지. Hey, that's not the same thing. 어렵지 않죠? 세 번 확인.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the same thing. That's not the same thing. Why? Because she went through the motions. Mm-hmm. 자, 그 다음에 하는 시늉만 했으니까 Pops English. 적어도 노력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네, who said that? She is Adele. Hey, my- 마지막으로 키스 잉글리쉬 못마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Yes, I wish I could. 맞습니다. 10개 국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Ooh, I wish I could speak 10 different languages. 1월 8일 금요일 굿모닝 팝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 곡은요. Oh, from Susan Jacks. This is Evergreen. 네, 상록수 같은 푸르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나니 근철 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